의사 숙녀 여러분 준비됐습니까? 하하 이 시대엔 등불이 없어 아니 등불이 필요 없는 건지도 몰라 그 덧없던 말이 내 귀를 맴돌아 귀찮은 파리 같이 외돌아 뭘 찾는 건지 알 수 없어 밤을 가진 뱉어라 생각하면 우린 생각이 너무 많아 새까만 동굴 놀이 갇힌 게 맞는가 봐 나 보이는 모든 것의 색깔을 몰라 흑아백 내 몸은 기억해 색다른 말로 둘러대 내 색은 내 색은 더듬던 말 그래봤자 상관없어 뻔하던 말든 눈물을 본 적이 없잖아 와 우리 너무 쉽게 떠들었던 것도 몰랐잖아 불어서 말을 해봤자 넌 또 물어봐 계속 우린 벗어날 수 없어 끝없는 질문에 답은 없어 들어봐 이곳을 벗어나도 갈 곳이 없어 이 게임의 딜레마는 내일을 말해줄까 또 내일의 딜레마를 게임은 답해줄까 매일 이 게임 내 고리는 매일 이 동굴 속에 나를 묶어 내일 또 내일 우린 갇힌 것도 모른 채 등불도 없이 달리네 불을 밝힌다면 누군가 손을 들고 그를 말리네 우리 언제까지 이 짓을 더 그 앞에 TV를 꺼 한 번 더 말하지만 네 앞에 TV를 꺼 내 손을 잡아 서로 눈빛을 맞춰 내 눈에 맺힌 네 모습 난 불빛을 밝혀 나 왜 계속 외쳐 왜 계속 왜 이를 벗어날 수 없는 걸까 왜 내 손을 잡아 서로 눈빛을 맞춰 내 눈에 맺힌 네 모습 난 불빛을 밝혀 나 왜 계속 외쳐 왜 계속 왜 이를 벗어날 수 없는 걸까 왜 백석은 조용히 조명마저 고요히 잠든 때에 오묘히 풀어가는 사는 이야기 비를 기울여보게 왼쪽 작은 꼬마는 어릴 적부터 시댁에 나온 경쟁 속에 사는 듯 그러게 어린 나이에 그 아이는 어딜 가기에 뒤돌아보는 사이에 이 자리를 떠날 참이래 상상의 나래만으로 보낼 시간이 많은데 다람쥐 쳇바퀴 돌듯 매일매일은 같은데 하루는 24시간 시간이란 단위 눈부를 넘어 둘러러 단 내가 나도록 뛰어넘을 길을 멀어 하루가 다르게 날개는 시들고 마르네 벼락 끝에 서지 못한 채 두 눈을 지끈 감았네 꿈이란 단어는 희망의 열쇠 타오를 꿈이 없는 각오는 버려진 바람의 마지막 자녀 생각이 없는 동안에 다진 삶의 계단 의미는 없이 쌓여져가는 답은 개소구다 등 뒤에 짊어진 채 가방에 그 무게만큼 잡은 손을 놓기에 너무 지겨운 미래만큼 가야 할 길 꼭두각시 노름과 같은 다른 아이 가는 길도 진정 나와 닮은 잠시도 틈을 줄 수밖에 없어 자라는 수많은 다른 일을 다 밟고 올라서길 바라는 맘속 친구가 없어 미래를 위해 버렸어 이 책에서 살아남기 위해 모두 바쳤어 이것과 내 손을 잡아 서로 눈빛을 맞춰 내 눈에 맺힌 네 모습 난 불빛을 밝혀 나 왜 계속 외쳐 왜 계속 왜 이를 벗어날 수 없는 걸까 왜 내 손을 잡아 서로 눈빛을 맞춰 내 눈에 맺힌 네 모습 난 불빛을 밝혀 나 왜 계속 외쳐 왜 계속 왜 이를 벗어날 수 없는 걸까 왜 이것과 내 손을 잡아 서로 눈빛을 맞춰 내 눈에 맺힌 네 모습 난 불빛을 밝혀 나 왜 계속 외쳐 왜 계속 왜 이를 벗어날 수 없는 걸까 왜 내 손을 잡아 서로 눈빛을 맞춰 내 눈에 맺힌 네 모습 난 불빛을 밝혀 나 왜 계속 외쳐 왜 계속 왜 이를 벗어날 수 없는 걸까 왜 지금까지 DJ 미치던 가리모 감사합니다 객석은 손님들로 가득해 오늘 분위기가 좀 다른데 무대의 얘기는 끝났지만 결말은 없어 동굴 밖으로 나간 사람들과 남은 사람들 사이에 서로 다른 얘기 하. 마지막에 빛나는 죽음의 골짜기 따위는 없는 것이 가니까 갑자기 왼쪽 오른쪽 난 어디로 동굴 바깥에 비밀스런 얘기는 누구라도 입에 올릴 수 없는 큰 날의 얘기